HUBS. '시를 잊은 그대에게. 9월도 어느새 마지막 주가 되어 다음 주면 벌써 10월인데요. 10월을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을이라고 하기엔 날씨가 조금 덥긴 하죠. 오늘 최고 기온은 무려 28도라는데 이런 더운 날씨를 보면 가을이 과연 오기는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높고 맑은 하늘을 보면 가을이 조금씩 오고는 있는 거겠죠? 가을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꽃 구경과 단풍 구경인데요. 그런데 아직 완전한 가을이 오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꽃 대신 꽃이라는 제목의 시를 준비했답니다. 제목 듣자마자 어떤 시인지 바로 감이 오시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시가 맞는지 궁금하시다면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저와 함께 오늘의 시 확인해봐요. 뉴진스의 하이보이. 꽃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Now we're Tony Bucket Jordan. 반복된 말을 했던 무조건처럼 NCT 127의 플레이백. 예는 없는데 I don't know 여전해 함께하던 게 전부망상 같아. 아쉬운 기억 속 추억 속 너야 언제나 수없이 되네. 제발 그는 돌아가고 결국 다시 그 안에서 뛰고 있어 지금 난 Playback 네가 끝없이 보여 Wayback 되풀이된 내 순간 우리 속에 나타나는 넌 내 제품 다 잊고 비워 내 눈에 가득 다시 한번 네 모습을 재생 돌아가는 태양처럼 이 순간 끝없이 예쁜 너의 이름 The playback, playback yeah 들리는 음악이 왜 yeah Every time 선명한 음성이 돼 yeah 날 찾아 넌 똑같은 끌림으로 또 널 만나지 너의 온기 너는 어린 아이소 날 찾아와 다시 매번 돌고 돌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wow, wow, wow. 제 바퀴 속 비고 있어 지금까지 yeah. 멈춤 없이 밤을 새며 매 순간 Playback 네가 끝없이 보여 baby 되풀이된 매 순간 머릿속에 나타나는 대자부 다 잊고 비워 내 눈에 비태부 Playback 다시 한번 네 모습을 재생 돌아가는 태양처럼 이 순간 끝없이 묻는 너의 이름 The Playback Playback yeah Take me back Take me take me take me back Take me take me back Take me take me take me back Take me back, take me, take me, take me back, take me playback, playback, yeah. 시간이 약이 됐순 시를 잊은 그대에게 오늘 소개할 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아무리 시와 문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요. 그만큼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시죠.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김춘수 시인께서는 어떻게 써내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김춘수 시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인 김남조 시인의 말씀에 따르면 김춘수 시인은 평소에도 독일의 시인인 릴케의 시집을 자주 읽으셨다고 해요. 과거의 글을 떠올리면 항상 릴케의 시집을 손에 들고 계신 기억이 난다고 말씀하셨죠. 과거 인터뷰에서도 김춘수 시인께서 직접 릴케에 대해 언급하신 적이 많으신데요. 유학을 떠났던 동경의 한 고서점에서 우연히 읽게 된 릴케의 시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이것이 참된 시구나 하는 감회를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인터뷰들을 들으니 시인 릴케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김춘수 시인에게 영향을 준 시인이라 그의 시는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저처럼 시인 릴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라디오 끝나고 꼭 릴케의 시도 찾아보는 걸로 하고 우리는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시 꽃을 읽어보도록 해요. 조이의 안녕. 저 파란 하늘 눈부신 별들 오늘의 시를 교과서에서는 꽃이라는 대상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인정받고 존재의 본질을 가닿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한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명명을 통해 타인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이 시에서 말하는 너를 타인이 아닌 내면의 나 자신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가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내 모습은 숨긴 채 가면을 쓰고 생활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집에만 오면 바깥에서의 나를 잊고 늘어지고 편안한 모습만 남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에서의 나와 집에서의 나가 매우 다른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둘 중 한 가지를 아예 드러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한쪽으로만 치우친 나는 결국 진정한 내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되고 싶은 잊혀진 나의 자아를 가끔씩 이름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내면의 나와 외면의 나. 두 모습 모두 소중한 내 모습이니까요. 에스파의 Life Too Short. You need to get away, cause life too short. You must be bored out of mind. You should really take the notes and somewhere else, cause you've got to realize. Do it me regardless, and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And it don't matter if you like it or not. I'm having all this fun, so why would I ever stop? Do it me regardless, no,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Some people are so mean, I'll be on a sunscreen when we're trying to live our lives. Why you gotta be so vicious, be about your business instead of getting up in mind. You need to get away, cause life's too short. You must be bored out of your mind. You should really take the notes and somewhere else, cause you got to realize. You got to realize, and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And it don't matter if you like it or not. So why would I ever stop? Do it me regardless. No, I don't care what you say about it. And I'ma do it anyway that I want. I'm having all this fun, so why would I ever stop? Doing me regardless. Doing me regardless. Why would I ever stop? Only one time you'll get out into me.는 시가 작성된 시기에 시대상과 트렌드를 소개하는 시의 시절입니다. 그럼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 제작되었던 시대에 대해 한번 파헤쳐볼까요? 사실 오늘의 시는 제작 시기가 정확히 밝혀진 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략 1952년경 김춘수 시인께서 밀케의 시에 푹 빠지셨을 즈음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 시입니다. 1950년대는 전통적인 서정시나 6.25의 아픔을 노래한 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이런 시대적 분위기와 다르게 김춘수 시인은 관념적인 자신의 속마음을 글로 표현해내는 시를 쓰신 것이 특징입니다. 시대상과 관계없이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한 시였기 때문일까요? 시꽃은 제작된 지 무려 70년이 지난 시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시의 깊은 감동이 전해지지 않으셨나요? 1, 2, 3, 4, 5, 6, 7, 8, 9, 10 10cm만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 우리 멀어져보자 10cm 빅나티에 딱 10cm만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 우리 멀어져보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참 좋아하던 말이었는데 say 아무거나 눌러보다가 한 발자국 뒤에서 보면 보이지 않던 아름다움이 보인다는 말에 집에 가는 길에 액정 밖에 화면을 봤네 맨날 본 똑같은 거리들이 오늘따라 이상하게 예뻐 보이는 게 싫은 것도 싫지 않아 어른이 되지 우리 조금만 반발자국만 한 발자국만 아니 반발자국만 멀어져 볼까 1, 2, 3, 4, 5, 6, 7, 8, 9, 10 다 10cm만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 우리 멀어져 보자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딱 그 정도만 한번 해보자 우리 멀어져 보자 yeah. 꽃을 보았다 예뻤다 자세히 보려고 꺾었다 참 좋아하던 향이었는데 글쎄 이제는 한두 번 누르는 향수처럼 쉽게 피고 아쉽게 지는 자세히 안 봐도 오래 안 봐도 이 거리를 가득 채우는 꽃들도 있더라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장정일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트러쉬의 나빠 아무 말 안 했던 다 알고 있다고 괜찮은 척 했던 다 드러나는 걸 뾰루퉁한 입술 차가운 네 말투에 왜 내 맘을 의심해 네가 제일 잘 알면서 미안하단 말이 입에 붙었어 yeah. 또 미안해 슬쩍 말을 꺼내보지만 눈치밥에 체한 넌 몸살 날라 그래 오늘은 이래저래 늦었어 yeah. 쓸데없이 핑계만 늘어놓고서 yeah. 날 안아줘 my baby 바보 같은 널 말해줘 너에게 넌 나빠 아파 내가 바빠 바빠서 네 맘 아파 바빠서 나빠 나빠 나빠 내가 나빠 나빠 널 바래다 주는 길은 괜히 딴청을 피고 네 손 잡으려고 해도 나 좀 봐달라고 됐어도 줘라. 오늘의 두 번째 시는 장정일 시인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입니다. 그런데 이 시 왠지 어디서 들어본 것만 같고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바로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은 김춘수 시인의 꽃을 패러디한 시기 때문입니다. 패러디 영화나 패러디 드라마는 많이 들어봤어도 패러디 시라니 뭔가 되게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시를 감상하는 것만 좋아하지 시를 직접 써본 경험은 없는데요. 시를 쓴다는 게 살짝 오글거리기도 하고 엄청난 재능과 창의성이 있어야만 시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를 쓰기가 더 망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패러디 시를 알게 된 오늘 용기 내서 한번 시 쓰기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저처럼 시 쓰기가 망설여지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좋아하는 시를 패러디하거나 필사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시를 잊은 그대가 시를 사랑하는 그대가 될 때까지 우리 같이 목요일마다 헙스 라디오에서 시와 함께 만나요. 지금까지 PD 박주희, 기술의 문예인, 저는 오늘의 시 낭송자 서은재였습니다. HUBS